마른 입술에 소나기 보내요. 두 눈에 가득 달아서 붉은 손 위로 한 달을 누이고 두 눈은 달에 달아서 시작에 달려오는 황금빛 요소들 주인을 잃어 이제 슬피 우는 time 등이 넘어간다 두 눈은 꼭 감았다 난 눈알 보고 내려간다 등이 넘어간다 두 눈은 꼭 감았다 난 눈알 보고 다시 내려간다 I'm not afraid to die.